동화 한국어 버전. 황금 머리카락 세월. 아주 먼 옛날 어느 작은 왕국에 가난하게 살던 한 부부에게 큰 행운이 찾아왔어요. 부부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의 왼쪽 귀 아래에는 왕족의 표식이 있었죠. 아이가 대성할 거라는 예언의 표시였어요. 그는 부와 행운을 가져다 줄 운명이었죠. 자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왕국 전체의 말이에요.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나 그가 누군가와 결혼할 나이가 되면 그 상대는 공주님이 될 거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는 공주와 함께할 운명이었죠. 부부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뻤어요. 소문은 널리 퍼져 왕의 귀까지 흘러들어갔고 그는 매우 분노했어요. 가난한 가문의 아이가 자신의 딸과 결혼한다니요. 공주님이랑요. 왕은 부유해 보이는 집주인으로 위장하고 가난한 부부의 집을 찾아갔어요. 자신에게 아이가 없다고 속이며 금화 두 자루를 줄 테니 부부의 아이를 입양하여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부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들은 금화를 거절했지만 아이는 그에게 넘겨주기로 했어요. 부부는 너무 가난해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왕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어느 주인 없는 마차에 실었어요. 마을을 떠나는 마차였죠. 그 아이와 자신의 딸을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는 속셈이었어요. 천둥번개가 치던 그날, 왕은 자신이 그의 운명을 바꿔놓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럴 리 없었어요. 왕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어느 선량한 부부가 버려진 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마침 그들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레오로 짓고 친자식처럼 키우기로 결심했죠. 세월은 흘러흘러 레오는 어느새 밝고 건강한 청년이 되었어요. 어느 날 레오는 숲을 지나고 있었어요.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호그스 마을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시나요? 네, 간단해요. 저기 보이는 저 나무에서 왼쪽으로 꺾으시고 좀 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때 멀리 보냈는데 말이야. 그가 결혼할 나이가 되면 그는 공주님과 결혼하게 될 거예요. 안 돼. 절대 내 딸과 결혼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어떻게 해야지? 그래, 좋은 수가 있지. 여보게 청년, 내가 왕국에 있는 왕비에게 굉장히 급히 전할 편지가 있다는 걸 그만 깜빡했지 뭐야. 자네가 도와주지 않겠나? 정말이지 굉장히 중요한 용건일세. 근데 절대로 편지를 열어봐서는 안 돼. 그럼요. 물론입니다, 폐하. 봉투는 절대 열어보지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 전달하도록 하죠. 그래, 그렇고 말고. 빠르게 도착하면 할수록 더 빠르게 네 운명을 맞이하게 될 터이니. 그렇게 여정은 시작됐어요. 그건 겨우 시작에 불과했단 걸 그때는 알지 못한 채 말이죠. 그렇게 한참을 달렸어요. 드디어 왕국이 가까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굴숲에서 뱀이 불쑥 튀어나왔어요. 빌리, 제발 진정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빌리, 멈춰! 마침내 빌리가 멈췄을 때 레오는 이미 왕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깊은 숲속이었어요. 다행히도 그곳엔 집이 한 채 있었어요. 레오는 말에서 내려 굳게 닫힌 문을 두드렸죠. 안녕하세요. 저는 레오라고 해요. 폐하께서 제게 중요한 편지를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하셔서 왕국에 가는 길에 길을 잃었지 뭐예요. 죄송하지만 하루만 신세 져도 될까요? 집이 정말 멋져요. 집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은이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 같군. 오, 알아요. 도둑 진저 맞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무서워하는걸요. 집에 있는 물건들을 훔친다고요. 하지만 웃긴 건 대체 어느 집이 당신한테 도둑 맞았는지는 마을 사람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왜냐면 난 훔치지 않았으니까. 아무렴 어차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은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걸. 아마 무시무시하게 생긴 내 겉모습 때문에 겁먹어서 그런 거겠지. 근데 너는 왜 날 무서워하지 않는 거지? 저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다 믿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일을 얘기하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저씨도 모르는 사람인 저를 집에 초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정말 자상하신걸요? 그는 깜짝 놀랐어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레오는 저녁을 먹고는 바로 깊은 잠에 빠졌어요. 진저는 문득 시민이 왕실의 편지를 전달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레오의 외투에 있던 편지를 발견했죠. 호기심에 그는 편지를 열어보았어요. 이 편지를 가진 자를 보는 즉시 지하 감옥에 가도 평생을 살게 하여라. 도대체 왕은 왜 이런 못된 지시를 내린 거지? 속이 아주 시꺼먼 왕이로군. 이렇게 되게 놔둘 수는 없지. 진저는 편지를 찢어버렸어요. 그는 새로운 종이를 꺼내 다른 내용의 편지를 써서는 다시 왕실의 봉투에 넣어 원래 있던 자리에 놔두었죠. 그 다음날 레오는 편지를 가지고 왕실에 도착했어요. 이 편지를 가진 자와 공주를 반드시 혼인시키시오. 당장 벨라 공주를 불러오너라. 벨라, 폐하께서 네가 이 청년과 결혼하길 바라시는구나. 받아들이겠니? 정말이지 운명인 것처럼 레오와 벨라는 서로의 눈을 마주침과 동시에 사랑에 빠져버렸죠. 저 사람과 결혼할게요, 어머니. 왕비는 매우 기뻐했어요. 둘의 결혼식도 바로 그날 열렸죠. 레오와 벨라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러나 행복도 잠시. 왕이 돌아와 이 모든 일을 알게 되자 그는 굉장히 분노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레오는 이미 왕자님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왕이라도 사위를 지하 감옥에 보낼 수는 없는 일이었죠. 그는 또 다른 계략을 꾸몄어요. 오,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내 너에게 좀 더 일찍 말해줬어야 했네만 사실 공주는 결혼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죽는 저주에 걸렸단다. 세상에 오직 하나만이 그녀를 구할 수 있어. 바로 악마의 황금 머리카락 세월일세. 내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가겠습니다. 제 아내가 죽는 걸 바라만 볼 수는 없어요. 레오는 공주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악마에게로 가려면 커다란 도시를 지나가야만 했고 그 문을 지나가려 할 때마다 문지기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어요. 이 문을 통과하고 싶으면 수수께끼를 풀어야 합니다. 자 어디, 왜 우리 주인님의 분수는 한때는 포도주를 쏟아내더니 이제는 물조차도 뿜어내지 않고 저렇게 멈춰 있는 거죠? 레오는 잠시 생각했어요. 수수께끼에 대한 정답을 알긴 하지만 지금 당장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됐든 제가 이 임무를 완수하기 전에 제게 질문하는 자는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아 염소로 변하게 될 거라고 들었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하셨죠? 분수가 뭐 어떻게 됐다고요? 뭐 서두를 거 없지. 그렇다면 자네가 돌아오는 길에 답을 알려주는 건 어떤가? 정말이지 관대한 분이세요. 감사합니다. 레오는 쉬지 않고 걸어서 다른 마을에 다다랐어요. 문지기가 물었죠. 맞춰보세요. 왜 이 나무는 한때 황금사과가 잔뜩 열리더니 이제는 이파리만 있는 걸까요? 레오는 조금 전과 똑같은 답변을 주었고 문지기는 그를 들여보내주었어요. 수상한 수수께끼 질문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 그는 뱃사공을 만났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수수께끼를 냈죠. 자네를 강 건너까지 태워주도록 하지. 하지만 맞춰보게. 나는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이 강을 건너게 해준다네.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지? 레오는 한숨을 쉬곤 그에게도 염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이를 들은 뱃사공은 가만히 생각했죠. 염소가 되느니 차라리 평생을 뱃사공으로 사는 게 낫겠노라고요. 그는 레오를 강 건너로 데려다주고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레오는 마침내 악마의 소굴에 다다랐어요. 그는 동굴방 나무 열린 망고를 따려고 하는 수상한 사람을 발견했죠. 오, 이런. 정말 미안하다. 다시는 망고들을 건드리지 않으마. 약속하지. 뭐야? 내 손자가 아니잖아. 휴, 난 또 악마인 줄 알았잖니. 여기 무슨 일로 온 게야? 악마가 할머니의 손자라고요? 정말 잘 됐네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세 가지 수수께끼를 물어봐야 하거든요. 레오는 악마의 할머니에게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말해주었어요. 뭐라고? 악마의 황금 머리카락 세월이 그녀의 저주를 풀 거라고 했단 말이냐? 왕이 내 악마 손주 녀석보다 더 사악한 것 같구나. 어우, 순진한 청년이여. 네 장인 어른이 너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어 하는 것 같구나. 그래서 너를 이리로 보낸 게지. 잠깐, 진심이세요? 어? 저기 악마가 오는구나. 널 보면 어떻게 할지 궁금한걸? 레오는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고는 할머니에게 제안을 하나 했죠. 악마의 할머니는 레오를 살려주고 두 명의 문지기와 뱃사공이 낸 세 가지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알려주기로 했어요. 그 대신에 레오는 할머니가 망고를 따먹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주기로 했죠. 똑똑한 청년이로군. 그래 좋다. 하자꾸나. 악마의 할머니는 레오를 작은 개미로 변신시키고는 자신의 앞주머니에 넣었어요. 악마는 들어오자마자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바로 잠자리에 들었죠. 할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지. 끔찍한 꿈을 꾸었단다. 꿈에 포도주를 뿜어내던 분수가 났는데 말이다. 이제는 물조차 안 나오지 뭐니. 그건 그 분수대 밑에 커다란 두꺼비가 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쫓아내야만 한다고요. 그러면 다시 포도주를 뿜어낼 거예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악마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할머니는 또 다른 황금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어요. 또 왜요? 다른 꿈이야. 황금 사과가 열리던 아름다운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말이야. 이제는 이파리밖에 없지 뭐니. 불쌍하기도 해라. 쥐가 나무 뿌리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누군가 그 쥐를 쫓아내야 한다고요. 그렇구나. 어서 다시 자려무나. 나도 다시 자러 가야겠다. 아니요, 머리카락 또 뽑으려고 하시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지세요. 자, 이제 더는 뽑고 싶어도 뽑을 머리카락도 없어요. 만족하시죠? 사실 물어볼 수수께끼가 하나 더 있긴 하다만. 또 뭔데요? 도대체 왜 뱃사공은 사공일을 멈출 수 없는 걸까? 그는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멈추지? 그건 노의 저주가 걸려서 그래요. 뱃사공이 자유로워지려면 그 노를 누군가에게 건네줘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 다시 자도 되죠? 물론이지. 잘 자렴. 할머니는 레오를 다시 개미에서 사람으로 되돌려주고 악마의 황금 머리카락 세월을 건네주었어요. 레오는 작별 인사를 하고는 할머니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빠르게 도망쳤죠. 정답을 알아냈나요? 그럼 당연하죠. 하지만 먼저 저를 태워주세요. 강 건너에 다다르고 나면 답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뱃사공은 레오의 말대로 해주었어요. 노를 다른 누군가에게 넘기면 비로소 자유로워질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돌아오는 길에 두 번째 문지기를 만났어요. 문지기님, 나무 밑에 뿌리를 갉아먹는 쥐가 살고 있어서 더는 나무에 황금사과가 열리지 않는 거랍니다. 기뻐하며 문지기는 그 나무로 가서는 밑에 살던 쥐를 쫓아냈어요. 그 즉시 나무에는 황금사과가 열렸죠. 매우 기뻤던 마을 주민들은 레오에게 금화 두 자루를 주었어요. 이제 첫 번째 문지기의 수수께끼에 답해줄 차례였어요. 분수대 밑에 커다란 두꺼비가 살고 있어요. 그걸 쫓아내고 나면 분수에서 다시 포도주가 나올 겁니다. 정말 이제 아름다운 분수였죠. 그 마을은 레오에게 금화 네 자루를 보상으로 주었어요. 레오는 금화 자루들을 들고 다시 왕실로 향했어요. 그가 금화 여섯 자루를 들고 돌아온 것을 본 왕은 깜짝 놀라며 탐욕스럽게 말했어요. 내 사위가 드디어 돌아왔구나.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를 거다. 말해보아라. 이 금화는 어디서 찾은 거지? 왕의 사악한 본모습을 알게 된 레오는 악마에게로 가는 길에 뱃사공이 한 명 있습니다. 그를 찾아가서는 배에 올라타고 노를 빼앗아 빠르게 강을 건너면 돼요. 강 건너에 금으로 뒤덮인 땅이 있거든요. 왕은 헐레벌떡 뱃사공을 찾아갔어요.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그는 뱃사공에게서 노를 빼앗았죠. 뱃사공은 신나서 춤을 추며 왕을 뒤로 한 채 떠났어요. 그 사이 레오는 그의 친부모님에 대해 알게 됐죠. 그는 자신을 낳아준 친부모님과 자신을 길러준 양부모님을 모두 왕실로 초대했어요. 예언은 현실이 됐어요. 레오는 왕국의 행운과 번영을 불러다 주었답니다. 탐욕스러운 왕은 어떻게 됐느냐고요? 여전히 혼자 열심히 강 위에서 노를 젓고 있다고 해요. 어느 누구도 감히 왕의 노를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이죠.